we can change the world. I know what you've been waiting for. Miracle, miracle. 모든 슬픔 지금 흐르는 눈물 우리 지치고 멈칫 거리게 하는 장애물들 이젠 지워버리고 훌쩍 뛰어넘어버리고 go go go go go go go 앞으로 달려가자 let me go 오늘 하루도 웃음의 시작 태양처럼 밝게 밥을 먹을 땐 웃음이란 반찬과 함께 거울을 보며 웃어 그럼 그 사람도 널 보며 웃어 네가 웃는 순간 네가 숨쉬는 곳이 paradise move it move it one two step you gotta dream it dream it one two step 이젠 웃어 웃어 더 크게 웃어 웃어 봐 아픔은 세상을 끌어안는 모두의 커뮤니케이션 웃음이란 열쇠도 On heaven's door 숫자가 아닌 웃음의 부자가 내 아낌없이 쏟아붓자 원수를 봐도 웃자 오늘 위한 투자 아무도 옆이 없는 것처럼 When you see it, believe it Then you can touch the magic It's so, it's so, you know, you know, you know, you know. You make it Move it, move it, one, two, step Step 이젠 웃어 더 크게 웃어 웃어 봐